슬프게 슬프게 끝난 사랑이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난 몰래 흐느낀다 흐느껴 운다 가슴에 새겨진 그리운 얼굴 아무리 애를 써도 잊을 수 없기에 이렇게 애타도록 큰 힘을 찾는다 말도 없이 기약도 없이 큰 힘은 어디 갔나 어디로 갔나 잊어야 한다고 내 마음에다 아무리 다짐해도 잊을 수 없기에 이렇게 목임에게 큰 힘을 부른다